Step back, move back. Kind of silly, kick your ass. Move back. Skim in the boots, just out back. Move back. Purpose the fellas on my back. Move back. Cause y'all know that I'm bad. Move back. Kind of silly, kick your ass. Move back. Skim in the boots, just out back. Move back. Purpose the fellas on my back. Move back. Cause y'all know that I'm bad. 모든 걸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뜻대로 때려봐, 저 시선 때려봐, 엇박같을 날려봐. 겉모습은 반대로, 현실이란 건 거꾸로. 속마음은 속으로, 왜곡된 껍데기만으로. Move back, 뒤로 step back. 물론 네 나이 몇 살, 알아들어 내 말. 자격 미달, 니들이 니들이 got riddle. 두 손 두 발, 드러난 거지 아픈 스캔들. 현명한 내 때가 기술로 작업의 정석으로 한번 느껴봐봐 느낌으로 자신있던 내 모습으로 with the flow 즐기기 전에 꽉 쥐고 있어 꽉 물고 있어 얼마 무렴으로 실추도 되지 않아 Bad bitch 내가 하는 랩에 오늘이 싫어 나 온 거 보내 내게 메시지 Move back Kind of silly kick your ass Move back Put the skim in the boots of the back Move back Purpose the fellas on my back Move back Cause y'all know that I'm bad Kick your ass Move back Skim in the boots of the Move back Purpose the fellas on my back Move back Cause y'all know that I'm back Enough. I'm a Kim in the breakdown. Yeah, you're winning. 나 언제나 number one. 나를 따라오는 게 언제나 네 소원. 내 도전은 나 받아줄게. Call me back. 채울 수 없는 후회 말고 turn it back. 할 수 있음 한번 해봐. 올라타타. 이유 있는 꿈을 위해 가다타. 거꾸로 나 버리게 될 너의 존재 너의 실체 더 이상 숨기지 마. Move back. Kind of silly. Kick your ass. Move back. This is Kim in the booth. Move back. Move back. Kick your ass Move back Skim in the boots of the Move back